6.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점에서 나이지리아 잠파라주 여성 및 아동병원과 아브림의 장수 고려합영병원에서 우리나라 도서전시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. 전시회 장들에는 백두산 졸시민들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전시회들에는 잠파라주 여성 및 아동병원과 아브림의 장수 고려합영병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